네, 안녕하십니까. 채널K를 통해서 우리 키움증권고객들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환입니다. 오늘 느낌 좋은데요, 이소환 대표? 좋을 거 없습니다. 이발했어요? 아닙니다. 옷도 양복도 새 거 같은 느낌? 아니, 똑같습니다. 그 전에 있던 겁니다. 뭐라도 새 거 있다 그래. 넥타이는? 와이셔츠가 새 겁니다. 와이셔츠? 네. 진짜로? 네. 아, 정말. 와이셔츠 안에 인생이 바뀔 정도로 센스 있는 남자. 주가는 오늘 주가는 왜 올라 근데? 주가는 뭐 어제 미국 시장도 올랐고 민스크 회담에 대한 쪽 결과가 좋았다. 그래서 이제 4차 협상 극적 타결되면서 네. 우크라이나 이제 그 지역의 휴전 1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가시한 동부 유럽 관련된 이제 리스크에 대한 쪽에서 벗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호재로 어제 작용이 됐던 것 같고요. 네.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이제 별로 없다라는 얘기 뭐 또 전해지고 또 유가도 오르고 네. 유가 같은 경우도 프랑스 정유사죠. 토탈에서 설비 축소하겠다. 네. 그리고 감원하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석유 업체인 아파치 같은 경우도 시추 설비를 70% 감소시키겠다라는 얘기, 축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로얄 네. 더치셀 CEO죠. 네. 투자 축소 이후 공급이 수요를 추적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쪽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유가 200불 얘기 나오는 쪽은 이 공급에 대한 쪽 못 따라간다라는 얘기 때문에 유가 200불 얘기가 다시 또 나오면서 이제 유가에 대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아, 유가 200불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유가 200불이 처음 얘기한 건 3, 4주 전에 네. 이태리의 석유 장관이 또 한마디 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네네. 우리가 얘기했었잖아. 그랬더니 네. 저도 이상한데 말하면서도 웃었잖아. 네. 뭐 또 200불이니 그랬었잖아. 왜냐면 그 전에 바로 전주에는 알 왈리드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최고의 실권자야. 네. 알 왈리드가 절대 100불 안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200불 얘기가 또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소리니까 우리는 이제 뭐 250불 얘기할까? 뭐 300불이든 500불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주유소 가격은 올랐다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유소 가격 올랐어? 네, 올렸습니다. 바로 70원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게 핵심이죠. 네. 저는 뭐 기름값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담뱃값 또 올려도 되고요. 네네.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행기 티켓 가격을 엄청 올려야 될 텐데. 주류세 갖고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좋다. 네. 주류세는 올리지 마는데 대신에 제가는 간곡히 얘기하는 거가 그 쉽게 주로 술 사는 거 없애야 되고요. 특히 술집 있잖아. 술집. 술집을 그 베트남 같이 이렇게 뭐 남자는 뭐 한 시간에 맥주 한 병 이렇게 정해주고 소주는 한 시간에 그 두 시간 한 병 이렇게 좀 제한도 갖고. 공산당이죠 뭐 그런 데는. 빨갱이지. 아니죠. 그런 건 빨갱이지. 아니, 개인의 자유, 헌법에 그건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죠. 국가는 예. 그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게 헌법에 근데 위배되기 때문에 안 돼. 아니요.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 위배죠. 그리고 정말 그 음주 운전이나 음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 저는 만나본 일 없지만. 그래서 무인 자동차 한다는 거잖아. 전 누구를 비판하거나 예.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정말 잘 나간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도 뭐 네. 술 마시고 다 XX 돼갖고 갑자기 면직되는 사람 있잖니? 네. 큰지 그 청와대 있는 사람 다음에 또 바로 그냥 술 취하고 햇소리 하다가 집에 갔잖아. 네. 그러니까 술에 대한 거는 너무 우리나라가 관대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그건 그렇고요. 오늘 보면 조선주들은 그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현대중공업 같은 거 훅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미포도 그런데요. 오늘 현대중공업 실적은 이제 뭐 적자가 나왔는데요. 많이 줄었죠. 4분기요. 흑자까지 얘기 나오다가 예상, 아니, 흑자까지는 아니었고. 컨센은 1,800억 정도 컨센이 적자였습니다. 적자 컨센은 마이너스 한 1,800억 정도였는데 한 300억 정도 안쪽으로 나왔으니까 워닝 서프라이즈였는데 그것보다 이제 통상임금 조섭 타결, 통상임금에 대한 재판에서 일단은 현대자동차는 그게 정기적인 임금이 정기적인 상여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사측이 좀 승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그 상여금을 지급을 해와서 이것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노조 측이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1심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간에 뭐 연간으로 보게 되면 2,600억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해서. 뭐 지금 그 부분이 일단 현대중공업에 대한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의외로도 대박은 저거예요. 네. 현대미포가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현대미포도 역시 그 통상임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300억 정도 적자 예상했거든요. 네네. 근데 흑자를 600억인가 네네. 냈죠. 그래서 역시 뭐 현대미포가 그동안에 보게 되면 저력은 있구나. 다만 이제 통상임금 쪽에서 리스크를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 미포저로 미포 조선을 지지하는 사람 또 한 명 있잖아요.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다만 이제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오늘 보면 증권사의 조선업종 애널리스트들이 바빠요. 네. 어제 한 명 쓰고 오늘도 보면 열댓 명 썼거든요. 투자 의견 자체는 바뀐 데가 없을 거예요. 아까 한 10시 정도까지 봤을 때. 근데 목표 주가는 대여섯 곳이 올렸어요. 네. 그것은 저는 하여튼 통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여하튼 기존에 우리의 그 전해드렸던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전해드렸던 많이 떨어져 있다. 그죠? 고점들이 워낙 뭐 템포로 주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그 가격 경쟁력보다는 영업의 수익이, 영업 수익률의 개선, 영업 이익률의 개선, 이런 것들이 전 여전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 통상임금 때문에 떨어지는 건 제가 보기에 큰 이슈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뭐 얘기는 뭐 시청자분들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오늘 실적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실적 장세인데, SKC. 실적이 잘 나와서 또 급등하는 모습이 있고, 오늘 두산인프라코가 지금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 제보의 케이스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제보하면서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뭐 이런 데다 이제 제보하는 건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건에다가 이제 제보하면서 국세청에다가 제보를 하게 되면 그 20%인가를 리턴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탈세 금액의 20%를 리턴해준다고 그러던데, 그게 아마 최대 10억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걸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제보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아마 퇴사하신 분이 제보를 하지 않았을까. 재무팀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 뭐, 네. 장중에도 얘기가, 이분 얘기도 뭐, 얘기가 좀 나올 수 밖에 없겠는데요. 네. 결국은 바이오 주식 난리 나고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바이오 주식이 날리고, 오늘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 그거는 좀 더 얘기하겠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네. 아니, 믿거나 말거나 한데요. 우리,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은 전화, 제가 이제 가끔은 거짓말, 기억이 안 나서 잘못할 수도 있어. 의도적으로 내가 거짓말 안 하잖아. 강조는 하지 않을 뿐이야. 이성원 대표도 인정할 거나 해야지. 내가 작년 10월, 11월이었죠. 네. 이성원 대표한테 계속 숫자 준 적 있죠. 아, 근데 그건 유전체 분석 쪽이었잖아요. 아니, 아니, 바이오 있잖아. 바이오가, 그러니까 난 워낙 내가, 그랬잖아. 여기 묻어갈라 그러지 마. 아니, 여기 아니, 오늘 김상우 전문가님이 오셔갖고 왜 이거를 바이오가 다 좋으면 뭐합니까? 빠지는 바이오도 있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모르잖아. 내가 바이오를 잘 모른다 그랬잖아. 네네, 그래서 네네. 바이오를 공부하라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그랬지, 내가 딴 거 했어. 내가 바이오 주식을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태어나서.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 사람 끝까지 듣고 바이오 좋아합니다. 끝까지 듣고 있어요. 저도 있어야지. 황우석 사태 이후로 바이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향후 25년 동안 살 거, 살 거를 이제 인공 10년을 간 주식, 그리고 그, 저희 뭐야, 그 치과 보정, 보철하는 거 있죠? 교정하는 거. 그런 관련된 주식도 있고 그런데요. 오늘도 이따 잠시 후에 또 하나 한 명도 소개해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하여튼 바이오 주식 이런 것들 하여튼 좀 잘 나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번에 이슈 돌직구 얘기하겠지만은요. 헬스케어 중에서도 헬스케어 우리 이성원 대표 동생 있는 바테이랑 뭐지 또 몇 가지 있잖아. 난 잘 몰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 금년 제가 봤을 때 다음 달 있죠. 다음 달. 네. 3월 중순부터 4월 5월에 아마 가장 뜨거운 주식 하나가 모바일 헬스케어가 엄청 뜰 가능성이 있어요. 모바일 헬스케어. 아,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다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미국 방송 많이 보잖아요. 모바일 헬스케어를 엄청 얘기 많이 하고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다시피 미국의 군수회사들 군수업자들 얘기 많이 하는 거 지금 막 엄청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다 어저께 오바마 대통령이 그냥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규군 아니지만 특수군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특수군. 그러니까 해병대, 그러니까 머린 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실부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특수부대 하면 아세요? 특수부대의 대표적인 거 미국에서? 뭡니까? 그 델타 포스잖아요. 네? 그런 애들 이제 간다, 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군수회사들 미국에서 그런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고요. 오늘 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네. 그분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잘 나가는 그분. 연애 빼고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연애 빼고는 잘 나가는데, 연애도 잘 될 것 같아. 연애도 조만간 잘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뭐라 그래, 지난번에 아깝게 3등을 놓쳤잖냐. 키우면서, 진짜 주식 선물, 진짜 돈 갖고 하는 거. 거기서 아깝게 5등을 해갖고, 아까 정말 하루 뭐 몇 시간 차이로 지금 불가상금 50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오히려 그게 호사다마라고 할까? 네. 나쁜 게 또 좋은 게 그렇고 좋은 게 나쁘는데 요즘 아니 그다음에 신기 같은 주식을 보여주고 있어. 그잖아. 셀트리온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물어봐줘, 자기가. 소개를 해줘야지, 소개. 또 하나의 김성훈. 또 하나의 김성훈이 맞지? 이 방송에, 아, 캐널K 방송에 세 명의 김성훈이 나오고. 대세 김성훈이야. 김성훈 하는 사람이 많아. 김성훈 중에 탑 오브 탑. 그렇게 누르면 무거운 김성훈을 화낸다. 아, 그렇네요. 무거운 김성훈이 화낸다. 무게로는 그쪽이 탑. 무게로는 그쪽이 탑. 아, 지금 어쨌든 간에 단기 지금 보게 되면 수익률로는 지금 이 김성훈님이 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리온의 주인공 김성훈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셀트리온은 제가 그 당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 이거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봐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시장이 좀 스마트하다는 것이 이번에도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뉴스가 터지고 나서 기관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셀트리온이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있는데 네네. 오늘 올라가는 거는 이제는 순전히 수급 이슈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셀트리온 IR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내용이 대박 좋았다 그러던데. 그 뭐 서정진 회장 그분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일단 적재적소에 딱딱 한씩 또 뿌려주는 게 있어요. 공시든 뭐든지 간에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하는 개인으로 아는 홍콩 쪽 펀드 매니저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이제 JP모건 쪽에서 많이 주식을 빌려다가 공매도를 많이 쳤다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지금 기관과 외국인과의 이제 수급 싸움에서 지금 이제 외국인이 좀 한 발짝 물러나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나 근처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은 어떤 이슈에 의한 것보다는 물론 어저께 IR 같은 IR과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일단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풀어지면서 공매도가 풀어진다. 네, 쇼커버랜드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장 끝나 보고서 한번 대차나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 치시는 분, 공매도 크게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공매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형님, 선생님 산 좋아하시죠? 딱 그러는 거야. 나 산 좋아하지, 잘 간다. 그랬더니, 형님, 바다가 깊습니다. 바다, 산은 높은 게 보이지만, 바다는 깊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산은 높은 게 보인다 이거죠. 아, 어디까지 가겠구나. 주식도 어디까지 올라가겠구나는 보이지만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바다는 이 색이 깊고 깊어서 그래서 빠지는 게 더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공매도를 자기네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라가는 거는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끝까지 버티면 자기네가 이긴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동생. 네네. 그 동생 네. 몸 조심하시라 그래. 몸 조심하시라 그래. 다음 내년이다. 내년 4월에 내 인생 바뀌면 그 공매도하는 사람 다 집에 보낸다, 내가. 진짜? 진짜로. 난 정말 내가 혼자라도 나를 보내주면 나 그 청원 운동 할 거야. 진짜. 형님이 국회에 가시려면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왜? 밖에 나가서 악수하고 다녀야지. 악수? 아, 오늘 그리스 얘기부터 좀 하고 가자. 뭐, 그리스는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제한적 요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ECB에서 담보특례를 폐지했는데 그 담보특례 폐지하는 그 이슈 자체가 뭐냐면 실질적인 압박을 주는 게 아니라 상징성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그리스와 관련해서 굴러가는 상황은 독일은 어쩔 수 없이 반대 입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국가들이 가운데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뭐 집안에 보시면 아버지는 또 엄마 역할을 하고 엄마들은 또 달래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그런 식으로 그리스를 좀 압박을 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거봐라 지금 독일이니까 너희들도 좀 같이 따라와서 이렇게 좀 같이 하자라는 식으로 좀 그림을 좀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스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그 오늘 제가 오시면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수급. 네. 예. 지금 외국인이 조금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아요. 요새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보시는 그림은 코스피 쪽의 수급 변화인데요. 그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의 수급이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외국인, 빨간색 선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듯한 느낌 혹은 소폭 상승?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피 시장의 어떤 수급, 주요 수급치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선물만 가지고 현재 컨트롤을 하고 있죠. 이 당시에도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마이너스 4천 계약 정도 다시 말해서 이게 주간, 야간 다 포함해서인데요. 마이너스 4천 계약 정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끌어내린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외국인의 수급 자체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을 보시면 좀 의미 있는 수급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냐면은 외국인들 좀 팔기 시작합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고 기관들이 이제 그 수급을 받치고 있어요. 네. 연기금에서 겁나 받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최근에 어떻게 좀 분석을 한번 해봤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산 게 2년 전부터거든요. 네. 2년 전부터 코스닥을 꾸준히 사고 있고 그 당시 지금 앞에 이거 파란색 수급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은 코스닥 시장에 전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관이 코스닥을 상당히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은 쌀 때 들어와서 기관이 끌어올리는 와중에서 이제는 차익 실현을 조금씩 좀 해나가고 그리고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 분 중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돼서 코스닥 시장이 올해 중반을 넘어서서 뭐 어느 역사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다시 또 끝물에 또 개인들이 또 들어올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뭐 매매를 하시는 분이겠지만 매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좀 역발상적으로 현재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초반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시고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의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면 요즘 뭐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해갖고요. 그 정유주, 석유화학, 조선 같이 갔는데 오늘은 조선은 약한 대신에 경기 민감 대표죠. 정유주는 또 석유화학 이런 거 살아있잖아요. 네. 그런 흐름 좀 봐주세요. 네. 일단 뭐 유가의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제는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유가 얘기를 좀 하면서 결국 현재는 수요와 공급, 즉 유가의 가격에 대한 결정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을 시장에다 맡겨놓은 상황이고 현재 유가 40달러에서 50달러 수준의 유가 수준은 미국 정부에서도 환영할 만한 수준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뭐 밀고 내려가는 상황이 나타나면은 미국 정부도 어느 정도 개입에 나서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뭐 사우디나 미국 모두 그냥 이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번 주 유가 흐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뭐 상당히 변동폭이 커지고 있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느 단기적인 상승은 좀 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유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정유화학주가 좀 고점 부분에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을 선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유화학주의 경우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찍고 올라왔던 폭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쉬어가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조정 시에 다시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좀 여전히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네. 조선주들의 경우에는 뭐 오늘 뭐 기계와 수산 인프라코 뭐 세무조사 뭐 현대중고 통상임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개별적인 일시적인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 경기 민감주들이 아시겠지만 3년에 4년 정도 대세 하락을 보였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네.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스타트는 이제 정유화학 업종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화학 업종 내에서 저도 LG화학과 그리고 뭐 정통화학은 아니지만 삼성 SDI를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자동차 업종 소위 까면서 전기차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전기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2차 전지인데 최근에 LG화학과 삼성 SDI의 수급과 차트 흐름 그리고 시장 힘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결국 이제 전기차가 단순히 어떤 메이저 업체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애플에서도 그리고 구글에서도 외주를 줄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흐름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 외국의 펀드 매니저들 얘기 들어보니까 걔네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현대 기아차가 이 애플의 팍스콘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전망이죠. 뭐 주문자 생산으로 솔루션은 이제 뭐 무인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어쨌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은 애플과 구글 같은 IT 업체들 만들고 생산만 맡기는 그런 흐름도 극단적인 전망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잡아내야 될 포인트는 결국 이만 그 정도로 투심 자체가 특히나 완성차 업체에 대한 투심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뭐 낙폭과의 종목들 위주로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조금 뭐 비중이 과하신 분을 덜어내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납부과대주들이 이제 템프로 주식들이 많이 반등을 하고 네. 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딱 몇 개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네. 기아차는 2010년 수준 갔다가 먼저 빠졌다가 요즘 좀 쉬고 있다 오늘 반등하는 거고 현대차는 계속 뭐 막판에 좀 더 빠지다가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 세월 모르게 빠지는 게 한국가스공사 이런 네. 이런 것들인데요. 저 자동차는 얘기됐고요. 반대들은 코스닥은 어떻게 봐요? 코스닥 잘 가고 있는 코스닥은. 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 한해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한 3주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뭐 바텍과 뷰옥스 그리고 뭐 게임주, 컴투스 게임비 이런 것 좀 달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좀 새로 시작하는 업종도 위주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뭐 이오테크닉스 뭐 네페스, 솔브레인, DNF, 뭐 이런 종목들도 있었어. 그리고 그 DDR4 관련 제가 그 신택의 연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자 봐라 이제 DDR3가 올라가 DDR3가 도입됐을 때 신택이 2년간의 대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현재 DDR4가 이제 양산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신택이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이제 새롭게 좀 시작하는 업종군으로 위주로 해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는데 그런 흐름들은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제가 또 이제 그 미국 사물 인터넷 대장 시스코 시스템즈를 얘기하면서 이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를 보자라고 했죠. 네. 이스페타 시스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후공정 업체 중에서도 뭐 이제 참 꼴찌 종목 중 하나인 시그네스 같은 종목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엮어서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필요는 있어 보여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3월을 이제 맞이하면서 상패 시즌 이제 다가오기 상패 시즌 있어요. 네. 한 3-4년 정도 적자 기업인데 뜬금없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조심을 할 필요가 턴어라운드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시가총액 500억 미만짜리 중에서 그런 식의 어떤 뜬금없는 후재성 뉴스, 뜬금없는 후재성 공시 실적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종목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근데 그 이승원 대표 네네. 차트 하나 좀 봐주세요. 아, 그 미국 차트에서 CSCO 시스콤은 맞아요. 시스콤? 시스콤은 또 9% 급등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깜짝 실적 냈는데 이거 뭐 사상 최고가나 마찬가지죠. 사상 최고 거라고 제가 하는데 뭐 거의 뭐 사상 아 아니죠 2010년이었으니까 그때보다 안 했는데 지금 보면 시스코가 네. 지금 그 2010년 고점 뚫었네. 뚫었죠. 아니요 2007년도 아, 제 화면 잡아주셨는데 2007년보다는 낫네. 이게 좀 낫는데 네. 이게 보면 이제 여기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은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IoT 시대의 최고라는 거거든요. 네. IoT에 이거랑 퀄컴 얘기하는 사람 많고요. 이제 개별주들 얘기하는 것도 많아요. 플랫폼이라는 거 관련된 것들, 그런 소프트웨어나 그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플랫폼 그런 거 얘기하면 사물 인터넷이면 저도 그러지만 구글이랑 친한 놈, 애플이랑 친한 놈 막 묶어서 얘기하는 애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장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시스코거든요. 그래, 근데 미국은 이해가 된다니까. 시스코 같은 게 움직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물 인터넷 대장은 코콤이잖아. 코콤 뭐야? 코콤이라는 주식. 아, 어저께 얘기하는 거? 뭐, 네. 그거? 네, 띵동. 띵동? 네가 우리나라 대장이잖아. 그건 모르지. 하여튼 뭐, 알아서 시청자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 시스코 시스템 마셔서 또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또 우리가 아까 또 모바일 헬스케어를 좀 하나 더, 하나의 좀 뭐, 섹터로 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나이키 한번 좀 차트 한번 좀 보여주면 네. 나이키 한번 봐주세요. 나이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같은 종목들도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모바일 헬스케어 중에서 거의 네. 대장주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키 최근에 조정이 좀 네, 최근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저 조정을 좀 매수 타이밍으로 좀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헬스케어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좀 각광을 받는다면은 이제 좀 반등이 나와서 좀 주목을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거 아직까지는 제가 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맥도날드도 모바일 헬스케어 주로 좀 엮이더라고요. 맥도날드 왜?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햄버거의 칼로리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이건 제가 들은 얘기라서 네,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아무튼 네. 맥도날드까지도 이제 맥도날드 네. 오히려 정크푸드인데 이게 어떻게 모바일 스케어즈라고 하지? 근데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제가 한번 알아본 다음에 좀 다음에 기가 되면 말씀을 좀 말씀이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네.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네. 왜냐면 저는 제 밥벌이를 알아요. 네, 네. 저의 능력을 알아. 그래서 제가 제 이상 얘기하면 그걸 또 잘하시는 분한테 얘기는 아니잖아. 네네. 팀 주권 누가 있어? 전지원. 후강충에는 또 우리 또 누구야? 이재석 전문가. 이재석 전문가. 네. 이재석 전문가 맞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 나오는 강준혁 위원이 또 후강통 중국어 잘하고요. 또 미국 주식하면 또 누구니? 김세현 대리. 죄송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네. 여기서 방송을 잘해갖고 과장님을 승진하셨어. 네. 근데 아직도 커피 한잔 하는 사람이 이 친구가? 말만 맨날 뭐 한다 그러고. 네. 하여튼 김수현 과장님이 있어서 제가 말은 안 해요. 네. 왜냐면 지금 바로 시스코 얘기 나오고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친절한 피디님. 네. 메모해주세요. 미국 주식 보시는 분이요. 미국 주식 보시는 분이요. 아, 심볼로 보면 FLEX라고 있습니다. FLEX. 플렉스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알아요, 이 회사? 몰라요. 알아요? 아니, 모릅니다. 전 조금 알아요. 이 회사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보면, 미국에 또 엄청난 헤지펀드 운영하는 애가 또 새 주식을 찍었거든요. 네. 세 개를 찍었어요. 뭐, 세 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때 기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는 딱 찍은 게 이겁니다, 이거. 플렉스라고 줄여서 말하는 건데요. 제가 알기에는요, 출발은 싱가포르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 상장은 이제 뉴욕에 다 있고, 이제 미국 사람인데, 법인 처음에 지금 싱가포르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EMS라는 거예요. EMS. 이게 뭐냐면, 일렉트로닉스, 매니팩처링 시스템, 이런 EMS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소원 대표가 가끔 얘기했던 것처럼, 패블리스 뭐 있죠? 공장 없이 뭐 하는 거, 패블리스? 그거 완전히 반대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뭐냐면, 그 공장이 없으면 자기네가, 디자인만 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거는 생산을 해주는 거야. 동부 IT 그거잖아요. 생산만 하잖아요. 이거 생산을 해주는 건데,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 누구냐면, 얘네가 만들어주는 거야. 누가 너가 갖고 오면 자기 기술력 있고 해갖고, 제안에 서로 뭐 콜라보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애들이 진짜 세계 유명한 IT 기업들의 생산을 해주는 거야, 이 회사가. 그래서 이 회사에 주목하시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 또 사물인턴 할 때도 항상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한번 주목해보세요. 플렉스. 예. 어떻게 미국 주식 보시는 분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저거네. 공장이네. 예. 하여튼 근데 플렉스라는 회사가. 거의 뭐 팍스콘하고 동일하다고? 예. 뭐 팍스콘이나 TSMC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의 한국 컴퓨터? 예.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를 그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하여튼 이게 가격 자체가 또 매력적이잖아요. 12달러가 안 하잖아요. 12달러.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미국 주식 보시는 분들은 김세한 과장님한테 한번 이제 질문하시면 저보다 김세한 과장님 또 잘 알아주실 테니까요. 얘기하는 사람 꽤 있다는 거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렸고요. 개별적인 네, 종목도 몇 개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그 삼성 갤럭시 S6가 이제 3월 초에 이제 MWC 발표가 되는데 유니바디 즉 메탈 케이스를 이제 쓴다는 얘기도 이제 거의 확정된 것 같죠. 그래서 메탈 케이스와 관련해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올 한 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드디어 핸드폰을 이제 바꿨는데 노트3로 이제 바꿨어요. 노트3가 보조금이 많이 풀려가지고서 바꿨는데 지금 나온 건 뭐 노트4야? 지금 이제 새롭게 노트4가 나오고 있죠. 다 노트3? 네. 오, 지금 이거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네. 이게 이거죠. 지금 유니바디 이걸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뒷면이지 않습니까? 일체형이잖아요. 이승원 대표 좀 봐주세요. 네, 절 보면 안 되고 화면.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일체형으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터리 교체 안 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봤는데 일단 그 시작은 뭐냐면요. 제가 이걸 받고 나서 좀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G프로 쓰다가 노트3를 샀는데 별로 좋다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갤럭시 그 A5나 그리고 우리 첫 번째 갤럭시 알파 있죠. 네네. 그것들을 잡아보는 순간 아 이건 진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성능을 떠나서 이제는 성능을 메탈 떠나서 케이스라서. 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유니바디 내가 그 이거 선택한 것도 그거야. 네, 메탈 케이스가 이제 올 한해 삼성전자가 이제 향후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번 관련된 주목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KH바텍이고요. 네. 그리고 이 배터리를 교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열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자재 서원인텍 그리고 유니바디이기 때문에 이제 메탈 케이스 때문에 전파의 간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프트 업체인 와이솔 이 세 종목들 흐름들도 동컷 보시면은 손에 손잡고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손에 손잡고. 네, 이 종목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는 또 같이 중복이 되는데 삼성 SDI와 LG화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결국 배터리를 교환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교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한번 들어가면 바꾸지 못하는 그 배터리에 대한 내구성과 성능이 좀 더 고성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기존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조금 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 LG와 크게는 LG와 삼성이 있을 때 작게는 뭐 KH바텍과 선인텍 그리고 와이소 같은 업체들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KH바텍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막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이 CNC 기계라고 해서 네. 컴퓨터 정밀 그 절삭 공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적으로 약 1조 2천억 정도 발주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을 생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더 뭐 계속으로 뻗어나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네. 막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서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KH 바텍이랑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랑 메탈 케이스 제조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돼요. 두 제품이. 그래서 그냥 그게 좀 의심이. 어떻게 달라져? 이 공돌이 둘이 또 얘기 붙었네. 아, 그건 나중에. 왜 달라져?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달라지냐고. 방식이 걔는 깎아내는 거고 얘는 찍어내는 거고 달라요. 아, 그래요? 방식이 달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저는 이거 보니까 무선 충전 쪽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선 충전도 네. 이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 마침 제 친한 친구가 네. 그 지금 현재 ETRI인가? 애트리인가? 네, 애트리. 거기서 한국 전자 이름 까먹었는데. 네. 거기서 지금 무선 충전으로 지금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무선 충전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지금 무선, 그 휴대폰에 무선 충전이 뭔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아, 근데 이게 박사과정 말고. 아, 끝까지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그러니까 제가 들어봤어요. 왜? 그러니까, 아, 물론 이제 무선 충전 자체가 이렇게 딱 그 정해진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야지만 네, 충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 바에야 차라리 끼워서 이렇게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상태에서 무선 충전이 된다면 그거 진짜 혁신적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특정된 어떤 공간에 올려놔야지만 충전이 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야 그럼 무선 충전은 뭐가 더 좋을 것 같냐?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무선 충전은 분명히 대박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무선 그 버스인가요? 창원에. 전기차. 바닥에 지나간 네, 바닥에 나갈 거야. 깐다고 하죠. 깐다 있죠. 일부 테스트하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 그 더하기, 그 우리가 이제 내시경 하지 않겠습니까? 내시경을 하거나 어떤 거 했을 때, 뭐, 그리고 뭐 인공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지를 써야 되는데 그 전지에 어떤 효율이 다 되면은 다시 꺼내가지고서 수술해야 되는데 무선 충전이 되면은 그쪽에서는 상당히 큰 액션이 뭐 좋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뭐 의료 기자재 쪽에서는 어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휴대폰에 대해서는 물론 되면 좋겠죠. 되면 좋겠죠. 지금 보게 되면 이 화면 잠깐 보게 되면 스타벅스가 지금 네. 10만 개 설치하겠다. 이 8천 개 매장에 이제 10만 개 지금 전 세계. 네, 전 세계 이제 그 10만 개 설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미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곳은 이제 미국 북미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지금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주신 대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접촉식으로 충전하는 거냐 올려다 놓는 거거든요. 그냥 올려다 그렇지. 놓고 그냥 충전되는 거. 거기서 위에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 켜놓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서서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뛰어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차라리 무선 충전이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휴대와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고정식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렇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서. TV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TV 한번 설치해 보시면 뒤에 보면 뭐 전기선 뭐 이거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TV 같은 것도 이제 무선 충전은 이제 이미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휴대폰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네네. 그 아까 대우조선해양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CEO 교체설. 얘기 때문에 이제 빅베스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대우, 제가 예전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주인 없는 회사들이 실적이 안 나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냐면은 일부러 지금 빅베스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대우건설도 지금 분식회계설 나오면서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대우조선해양도 CEO 교체하면서 이번에 실적이 대거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보는 게 나을까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경기 민감주도 소위 중에서 네네. 가장 못 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이거든요. 좀 더 이제 그 하방 경직성 확보를 해주고 있고 있는 와중에 아무래도 이제 볼륨 자체가 워낙에 큰 업종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볍게 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독일 여러분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튀어 오르고 있거든요. 이미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유럽 경기에 대한 수혜를 갖다가 분명히 조선주는 받는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LNG선이나 관련된 어떤 뭐 해양 플랜트 관련된 어떤 수요 자체의 어떤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뭐 독일 쪽에도 유럽 경기가 조금만 살아나는 모멘텀이 보여진다라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이미 저평가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안 들어오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럽 경제 살아난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네. 조선 업종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큰 볼륨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셔갖고요. 네. 또, 오늘 또 시간 더 오버 됐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그 워낙 또 지금 대세잖아요. 네, 대세죠. 한국경제TV에서 아주 인기 방송 계속 출연하고 계신데 저희 방송에도 계속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도 짓고인데요. 정말 네. 정말 화끈한 친구예요. 김성훈 대표 우리 또 전문가 네. 정말 증신 안치반이 정말 딱딱 찍어주는 디지털이 확실하게 GPS가 정확해 네. 정확하게 찍어주는데 오늘도 좀 정확한 또 의견 주셨고요.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저는 김성훈 이 양반의 얘기가 정말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 얘기를 딱 해줬고 저는 아닌데 벌써 이성훈 대표가 같은 공대생 얘기하니까 일단 받아들이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장담하는데 이성훈 대표는 거저 주지 않는 한 무선 충전기 안 산다 한 표. 내가 사버린다, 내일. 당장 기계도 안 됐는데 사버려? 일단 사. 하면 얼마 주실 거예요? 내 거 주게 갖다 쓰던지. 이거 아주 정확한 거예요. 왜냐면 네. 이거 들고 자기는 계속 보잖아요. 볼 때마다 안 되거든요. 예, 볼 때마다 이제 떨어지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그 언제가 내가 이제 떨어져도 되는 거 있잖아. 무슨 방식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편하겠죠. 이제 자동차는 아직 먼 얘기인데요. 일부 테스트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나중에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아까 스타벅스 같은 뭐 삼성에서 엄청 떨어졌으면 좋죠. 그래서 다 누군가 언젠가 되면 좋죠. 다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뭐 그런 거는 알아서 일단 판단하시면 거기 나오는 기자 글이 더 웃겨. 뭐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비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야 뭐 삼성의 힘으로 다 그냥 네. 스타벅스마다 모든 곳에 깔면 되는데 네. 아 모르겠어요. 할지 뭐 그거는 좀 알아서 판단해서 될 것 같고요. 제가 딴 거 몰라도 우리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무서운 거 있잖아요. 써봐서 내가 해봐서 알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배도 만들어 보시고 모든 네. 걸 다 해보신 분이잖아요. 네네. 저는 써봤다는 거. 저 두 대나 써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안다는 거. 다만 이제 특히 이제 갖고 다니는 사람은 이성훈 대표 절대 안 갖고 다니죠 그걸. 네. 그냥 아무 데나 꽂아야 되는데 꽂으면 이렇게 꽂을 거야. 근데 그 판때기까지 같이 그 갖고 다녀?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니까 당연히 무선 충전 하는 데가 다 있겠죠. 그렇지. 이렇게 계속 보면 되지. 이렇게 누르면서 보면 되지. 네, 그러면 되죠. 아니면은 그게 있겠지. 무선 충전도 이렇게 땅바닥에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할 수 있게끔 거치대. 이렇게. 그거는 그건 그렇게 해야겠죠. 그걸 만드는 놈이 또 슈피겐 거니까 휘어진 거 만들어. 슈피겐은 안 만들겠지. 아, 휘어진 건 다 만들지. 보조. 보조. 보조 이렇게 액세서리 만들잖아. 아, 그거는 이제 또 뭐 다른 데서 만들겠죠. 네. 그런가? 네. 어쨌든 슈피겐도 어쨌든 실적이 대박이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하나에서 얘기했잖아, 하나에서 또 17만 원. 믿거나 말거나 우리 실적 같은 간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슈피겐이 보니까 쿠쿠가 싸 보인다라고 그랬는데, 제의가 그거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중국인 여행객들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 요 부분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젊은 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밥솥이 안 팔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젊은 층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보게 되면은 저가 화장품이 더 잘 되는 거고 밥솥이나 이런 거니까 예전에 가정여행 오고 나이 든 사람이 많이 왔을 때는 밥솥을 들고 가고 뭐 녹즙기 들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오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이 탄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는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특집으로 네네. 지금 요즘 오고 있는 중국 사람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또 제가 저녁 때 바로 그 여행 업계인 사람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진짜 말하시는 저는, 네. 저는 그러면은 통계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든지. 네. 아니 난 뭐 누가 만든지 몰라. 네. 네. 아니 난 그냥 하는 얘기일 뿐이야. 네네. 그 농담을 했는데 진담으로 뭐 죽자고 달래서 이 사람이. 이게 그건 이거죠. 네. 예전보다 이제 나이대가 좀 젊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게 저 그 바링하오. 바링하오 기억나죠? 네. 80년대 후반에 바링하오. 그리고 주닝하오는 90년대생.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친구들이 20대 후반이 들어왔는데 밥솥사 같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약간 디스가 아니라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삼성의 뭐야 아까 이 친구 그대로 노트3를 샀어? 딴 데 없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딴 소리야. 나 약간 디스해야 하려고 그래. 아까 말하려다가 뭐라 하려다가 안 했어. 우리 갈 때, 사람이 없을 때 뒷담화하는 게 재밌잖아. 웬 노트3? A5를 사든지 뭘 해야 되는 거 느낌일 텐데. 근데 지금, 갤럭시 S, 이번에 6? 6의 무선 충전? 어? 네. 잘 팔리면 좋죠. 네? 네. 잘 팔리면 뭐, 그 무선 충전 대박 올리면 좋은데, 그 뉴스 보셨어요? 어떤 거요? 저는 이제 갈수록 첩점 삼중이에요. 화웨이가 이제 미국의 통신사에 본격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거 뉴스 보셨죠? 네. 이거 한번 봤어요. 연합뉴스 오늘 나온 거야. 뭐. 제 거 화면 좀 잡으세요. 존경하는 PD님. 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샤오미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시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이제는, 아, 좀 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샤오미도 무선 충전한다더라. 이러면 좋고 올라가겠죠. 왜냐면, 새로운 모멘텀이니까. 그죠? 화웨이도 들어간다 그랬잖아, 화웨이. 화웨이가 5.4%거든요, 지금 시장 점유율이요. 화웨이가 공식적으로 들어간다 그랬고요. 화웨이는 우리나라랑 거의 또 카피캣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카피캣이냐면, 전략을 카피캣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누구야? 축구선수 프리미어리그 가서, 박지성. 박지성. 박지성이 이제 맨유 들어가고 그랬을 때, 삼성도 하고, LG도 뭐 들어가서 지금 브랜드, 로고 붙이잖아요. 네. 지금 화이가 하고 있거든요. 화이가 레노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잘 모르는 미식축구나, 뭐 해서 농구팀에 막 들어갔어요. 그 화이랑 레노버가 지금 하는 거예요, 미국에. 네. 그 메인 스폰서로 들어가고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엊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화이가 미국에 지금 자체 온라인 샵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팔아요. 자체 온라인 샵에서 팔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 이제 거기 현지에서 하는데요. 지금 샤오미는요 똑같습니다. 샤오미가 아직 메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미닷컴, 그러니까 샤오미의 샤오미닷컴 있잖아요. 샤오미닷컴 네. 이제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는데요. 미닷컴이라는 건 이제 미국 사람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비싼 거 막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 테스트로 한번 슬쩍 한번 들어가 보겠고 한번 잘 되는 거 봐서 본격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삼성의 S6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라면은 이번에 뭐 Mi4가 됐고 Mi5에 무선 충전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무선 충전 좀 난리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삼성 갖고는 약발이 떨어져.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거 있잖아요. 중국에도 무슨 중국의 별다방 있잖아요. 네. 중국의 별다방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별다방에 전부 다 무선 충전기를 샤오미가 깐다더라. 아니면 같이 합작을 해서 같이 깐다더라. 그럼 대박 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거 뉴스 보면 오늘 충격이에요. 이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하나 그 얘기가 저거 있잖아요. 그 아까 세계 최대 헤지펀드 그 얘기하고 뭐 유명한 천만장자 얘기했는데요. 천만장자 아까 얘기한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아까 플렉스트로닉스잖아요. 그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이성은 네. 그 나머지 두 개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두 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플렉스트로닉스.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이성은 대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예, 네, 이 양반이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천만장자예요. 빌리오네어니까 밀리오네어보다 공이 세 개 들어가니까요. 뭐 천만장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양반이 얘기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플렉스트로닉스. 아까 그 전자 제품 이런 거 각종 만들어주는 회사가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몬산토입니다. 몬산토는 아시다시피 종자회사잖아요. 네. 종자회사. 세계 최대 종자회사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서머 피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오회사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뭐 논리는 뭐, 나중에 시간 보시면, 시간 되시면 뭐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예, 특히 이제 서머 피처 같은 뭐 또 유명한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워치 좀 해주세요. 이성 대표. 뭐 그걸 지금 보게 되면 애플워치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구글워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 왜 스마트워치는 왜 안 팔릴까?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안드로이드로 구동되는 스마트워치는 왜 네. 이제 안 팔릴까? 네. 대한 이제 그 퀘스천을 이제 시장에서 던지는 거죠. 왜 안 팔리고 애플도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일단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뭐 실망스럽다 유출된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스마트워치용 앱 생태계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아. 맨 처음에 타이젠을 얘기를 들을 때도 뭐라 그랬냐면은 타이젠도 생태계가 너무 부족해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모토 36 360. 아. 지금 뭐 가장 디자인이 이쁘다라고 하는 아. 지금 이게 아마 모토 360인가 봐요. 아. 지금 보게 되면 모토 360 스마트워치인데. 아, 맞아요. 그거. 이 모토 360 스마트워치. 예, 네. 이 모토 360 스마트워치에도 네. 그 앱이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 스마트워치 6개월 판매돼서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쭉 밑으로 보게 되면 안드레오는 품질이 별로다. 네. 짧은 배터리 수명. 그러니까 네. 스마트워치의 짧은 배터리 수명에 대해서 가장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인기가 있는 모토 360 같은 경우도, 360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그 스마트워치 앱은 수만 개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만 개? 예. 그러니까 100만 개가 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아, 앱에 비하면은 상당히 아, 아, 부족한 그러니까 2, 3%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어, 개발해. 2,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앱은 없는 거야. 원하는 게 자꾸 짜증나게. 사서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은데 막상 뭐 전화밖에 안 되고 뭐밖에 안 되니까 뭐 그거 하려고 내가 지금 시에로 뭐 키트놀이 하려고 아, 그러니까 하는 건 아니고 맞아. 여전히 이제 앱에 대한 이게 가능 이게 별로 이렇게 필요를 못 느낀다는 얘기죠. 처음에 네. 처음에 예뻐서 샀다가 네. 그래서 지금 애플 워치를 또 그 거기다가 구글 스마트 워치가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애플 워치에 대한 쪽을 기다리는 소비자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애플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앱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 두 번째 왜냐하면은 이거 용으로 따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용으로 따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개발사들이 이거 따로 개발하기 위해서 또 인력이 투입되고 돈이 투입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드네.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개발사들에 대한 쪽에 대한 쪽이 앱이 부족하다라는 거. 앱이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배터리 문제.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배터리가 작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래 그, 할 거냐,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 스마트워치 보급에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이제 구글은 이제 이미 스마트워치 뭐 구글 그 모터 360 뿐만 아니라 그 각종 이제 블루투스를 연동해갖고 하는 것들 꽤 많잖아요. 뭐 네. 5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넘쳐나는데요. 구글에 그런 한계가 있었죠. 근데 이제 애플워치는, 그래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비판적인 사람이 많아요. 있습니다. 그래갖고 대표적인 것이, 미주호죠. 미주호 증권이 그 80달러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60달러까지 떨어질 수 얘기했다가 지금까지는 X됐거든요. 어쨌든 말하면은 좀 X됐죠. 완전 주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건 늘 말씀드리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개발자가 아니고 이성 대표가 지금 현재 개발자가 아니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누가 맞을지 모르는데요. 이제는 된다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된다는 얘기.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지금 진짜 그 답은 없어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것인데요. 된다는 사람 예상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또 하나 안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성원 대표가 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요즘 시계 차니? 그거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시계 차니 있고요. 그랬는데 요래 보면 이걸 이제 반대되는 얘기 보면 첫 번째 개발자의 문제 있잖아요. 네. 이미 지금 작년 10월에 9월에 그 공개를 했잖아요. 제품을요. 그걸 작년 초부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미 수많은 협업하는 애가 있고 계속 이미 그때 뭐라 그래. 개발자 뭐 있잖아요. SDK. 뭐라 해갖고 이미 엄청나게 있고 거기 있는 애들은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플워치요. 그러니까 근데 구글이 많으면 더 많지. 안드로이드 앱이 더 많고 애플에 없는 앱은 그러니까 애플에 있는 게 안드로이드에 없진 않지만 나 부탁할 게 있어. 안드로이드에는 있지만 애플에는 없잖아. 아 이거 부탁할 네네. 게 있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그거 이제 나중에 2부 네. 시간에 디스하겠고요.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디스는 2부 하세요. 네. 그래서 수많은 애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고 걔네들이 걔네 영어식 표현하면 흥분돼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이건 긍정적 보는 애들이에요. 나쁜 틀린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하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주목해서 하는 애들이 헬스케어 쪽. 헬스케어 쪽. 그리고 뭐 전화 받고 이런 기능보다는 헬스케어 쪽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가 이제 첫 번째 논리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시계를 누가 차니 그런 거는 마찬가지. 요즘 다 스마트 그 이거 보잖아요. 스마트폰 보고 주머니를 끄는데 누가 땀도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참여를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스위스 명품 시계들도 달려들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도 알게 모르게 시계를 다 안 탔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선 대표 결혼할 때도 안 찼어요? 안 찼어요. 처음부터? 아예 안 샀어요. 아예? 그러면 타든, 저는 타던 사람이 잘 안 차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데, 그래갖고, 알게 모르게 시계 업자들이 다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명품 시계들도. 얘네들이 다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시계는 중학교 때 선물 받고 안 했어. 아, 부탁 있어. 지금 네. 막지 마. 네. 아, 시간 없어. 그래서 스위스의 명품 시계뿔에서 콜라보레이션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해갖고 일정을 하고 있고, 세 번째.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신뢰성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팀쿡이 완전히 자신감이 넘쳐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팀쿡이 들어섰을 때, 스티브 잡스가 주었을 때, 애플은 혁신이 죽었다는 얘기 숱하게 들었잖아요. 근데 팀쿡이 애플페이, 자기네들은 뭐 우리 반대하는 사람 같지만 성공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워치인데, 애플워치인데요. 이 사람 얘기, 팀쿡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면 딱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팟이 나왔을 때, MP3가 이렇게 싸고 그랬는데 아이팟이 왜 되겠니 했을 때 비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확실히 된다 하면서, 그 다음에 2년 만에 MP3를 다 죽였어요. 다 날려버리고, 얘 표현을 보면, 이 팀쿡의 표현을 보면, 뮤직 인더스트리를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음악 산업 자체를. 그래서 자기네 얘기는, 이, 요번에 애플 워치가 나면 세상에 또 하나의 생활의 패턴을 바꿀 거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 얘기가 아니라 주장이 있다는 거. 그래서 팽팽히 맞서 있다. 그리고 만약 되면은 헬스, 모바일 헬스 케어 쪽에서 미국 시장에서 2월, 3월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 자세한 얘기, 디스할 거 했던 것들의 논쟁은 2부 시간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 마켓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랑 2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코스피, 코스닥 뭐 큰 변동성이 없고요. 코스피는 지금 막 1950선을 다시 회복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605포인트 어제 대비 거의 비슷하게 0.4, 0.5% 정도 올라가고 있죠. 바이오하고 IT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IT 같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그 CT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 상승에 대한 쪽 나타나고 있고 바이로매드라든가 이쪽은 유전체 분석 쪽은 여전히 증거금 100%짜리들 뭐 DNA 분석하는 쪽 같은 게 어제 한번 그 보고서 읽어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던 네네. 유전체 분석 쪽 같은 경우도 네. 전부 이제 그 상당한 상승세를 네.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뭐 그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바이오 기업들 네. 쪽도 지금 보게 되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을 보여줬던 휴메딕스 네.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경고했던 종목이죠. 어제 이제 경고받고 좀 주가가 빠졌었는데 필러 만드는 회사입니다. 필러 필러 만드는 회사 메디톡스가 이제 보톡스라면은 이 휴메딕스는 필러 만드는 회사거든요. 주름 개선 여기 이런데 필러 그 넣어주는 거 자기도 넣었어? 안 넣었어요. 응. 그래갖고 요 필러 만드는 회사인데 요게 이제 뭐 성장세가 이제 제2의 뭐 메디톡스가 될 거다라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했었는데 전년 뭐라고? 휴메딕스 100% 아니야? 네, 요쪽은 100%는 아닙니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은 요런 쪽보다도 쉽게 이제 중국인들이 와서 사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쪽들 하나는 이제 100%짜리고 하나는 100%가 아닌데 루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하는 회사야? 이거는 이제 레이저 치료기 만드는 회사인데 개인용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신고가 경신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트로 레이저를 자기가 혼자 자유롭게 치료를 해? 자기가 얼굴에다 대고서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아, 홍조팽이 네. 많이 나오는 거? 네, 그런 거. 그런 거. 네, 그런 거가 있고 또 이제 그 이거하고 비슷한 또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건 증거금 100%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전부 신고가 경신이 좀 이어지고 있다. 바이오, 뭐 헬스케어 기기, 헬스케어 기기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뭐 그런 건강 뭐 이런 게 아니고 미용과 관련된 쪽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 쪽들 헬스케어 뭐 그런 쪽이죠. 주링하고 이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쪽을 대상으로 하는 아. 쪽들이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뭐 한도 끝도 없게 어떻게 할까. 하여튼 중국 사람 산다니까 뭐 할 말은 없고. 레이저 치료, 홈쇼핑에서, 좀 딱 보니까 홈쇼핑에서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홈쇼핑, 그런 거. 뭐, 그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네. 얘기 하는 거죠? 뭐 그런 제품인가? 모르겠어요. 그 제품이 그 제품인지는. 아까 일부 하던 거 마저 좀 해보면요. 요즘 보면 애플이 엄청 계속 잘 나가고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애플 발악인데 저는 애플 발악 그런 거 관점이 없고요. 네, 그런 얘기가 있다. 그 반대된 얘기도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애플도 또 반대된 얘기 해드릴까요? 세계 최대 헤지 펀드 브릿지 워터 소시에이션이라는 건 세계 최대입니다. 세계 최대. 네? 그 세계 최대인데요. 얘네들이 지금 X대였어요. X대, 뭐 X대 때보다 약간 X대 가고 있어요. 왜냐면 작년 하반기에 물량 엄청 줄여놨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자료 좀 찾아주세요. 보면 엄청 줄였어요. 얘네가 하반기에. 그래서 애플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얘는 이제 뭘 샀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아직 재미가 없어. 근데 보면 우리가 길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누가 봤는지 아무도 모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또 미주어 증권 계속 얘기하지만 미주어는 지금 뭐 $6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누가 봤는지 모르잖아요. 가봐야 되는 거 역사는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수행이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반대로 아이칸형님 한번 해드릴게요. 아이칸형님은 저는 뭐 좋아하라 하지만 또 전전님을 참고하는 사람이잖아. 네, 전전님도 카라이칸 종료한다 그랬어, 분명히 그때. 카라이칸은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의 이제 주가를 가장 그 분위기 바꿔놓을 때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카라이칸은 지금 7,000억 달러를 넘어섰잖아요. 그저께. 네. 그래서 하루만 7,100을 넘어섰는데 오늘 또 올라갔고요. 오늘 또 7,300억 달러가 됐네요. 시가총액이요. 네. 그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국에 투자가들 뿐만 아니라 저도 했는데요. 전 세계 15,000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네. 올해 안에 1조 달러 시대에 들어간다. 네? 미국 돈으로요. 그 사람이 48%입니다, 지금요. 전 세계 투자의 48%는 올해 간다. 52%는 안 된다가 그 52%에요. 그러니까 반반 정도 하는데, 뭐 시청,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카라이칸한테 물어봤어. 어느 정도 가야 되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뭐라고? 쪽팔리지. 1조 달러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쁜 거야. 이 사람은 1.3조. 1.3조인데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가 뭐냐면, 여기 왜 말씀드리냐면, 자기는 확실하게 다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싸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잘 팔고 있고, 제품의 척진도 일어났고, 도미넌트한 인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얘네는 PR이 20배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이카는 1.3조 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두 배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이거 뭐 다 주장이니까 뭐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까 어떤 분이 그걸 쓰셨길래 뭐 테슬라랑 애플과 무한 경쟁 얘기하고 막 쓰셨던데요. 그걸 좀 화면 한번 잡아드릴, 보시면 애플과 테슬라의 무한 경쟁이라는 화면 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한국말이니까 보세요. 이게 애플이 이제 극비리의 전기차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애플이 부인도 한 적이 없고요. 인정한 적도 없어요. 이게 한번 그 언론에 그 사진이 잡혔잖아요. 그래갖고 일부에서는 그게 무인이 아니다. 무인이 아니라 저거 있잖아요. 저거 그 지도를 찍고 있다. 예? 뭐 그런 얘기했는데 아무도 부인은 안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어떤 분이 아까 그 쓰신 거가 그거일 거야. 이게 보면 또 하나가 애플의 직원이 엄청나게 테슬라를 빨려들어요, 지금요. 예? 그 똑똑한 친구들이 테슬라에 가서 뭔가 하겠다는 거 얘기하고, 사람 막 뽑나 봐, 하여튼. 야, 이건 누가 썼지? 몰라, 뭐. 금속을 가공하는 기술은 최고의 수준의 노하우를 짓는 것으로 평가된다. 누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조그만 거 하는 거하고 자동차 그 판하는 거 완전 다른 거지. 그렇지. 자동차 공간 전문한 사람들한테 무시하는 거지. 예. 격이 없게. 근데 하여튼 지금 사람들이 애플이 예. 테슬라로 많이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오늘 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요즘 테슬라 주가 한번 쳐보세요. TSLA. 네. 주가 오늘도 어저께 시간에서야 오늘 폭락했잖아요. 네. 뭐 폭락이보다는 5%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210달러 정도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280% 60달러에서 주가가 고점 대비 한 25%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텐데요. 아주 흥미로운 애가 나타났어요. 흥미로운 애가 나타나는데 이게 조그만 증권사도 아니야. 미주어는 솔직히 조그만 증권사거든요. 미주어도 아니야. 어? 예를 들어서 무슨 잘 알지 못한 조그만 증권사가 아니야. 이거 보세요. 화면 좀 잡으세요. 장중에 한 10%까지 빠졌었네요. 존경하는 우리 이거 뭐야? 테슬라요? 테슬라입니다. 고점이 270불인가 60불 아니야? 291불. 그러니까 거기서 한 25%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조그만 증권사도 아니야. 그다음 거죠. 모건 스탠리 좀 봐주세요. 모건 스탠리. 33% 한 네. 30%. 모건 스탠리 하면 일단 믿어줘야 되거든요. 네. 장난하는 애도 아니거든요. 모건스네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화면 잡아주면 그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제목을 제가 받을 텐데요. 제목이 뭐 있으냐면요. 아주 이거는 모건 스탠리에서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제일 큰 제목이야. 센 제목이야. 키캄이란 건 점잖게 쓴 거고요. 한국말 하면 입닥쳐의 EXX야. 샤랍하고 입닥쳐거든요. 그리고 바이 올인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왜 썼냐면 올인하라고 그래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대명이 보시는 방송 없잖아요. 네. 210몇 불인데요. 네. 얘가 하는 얘기를 가 보면 이게 아주 재밌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양반은 지금 뭐 돈 그 뭐 10억 달러 날라버린다 이런 게 캐시 쓴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기차 시대로 간다는 것이고요. 확고한 여기에 그 기술력이 앞장서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주장이야. 근데 보면 왜 이거냐면 이것도 재밌어요. 매년 50% 10년 동안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판매가. 내년 50% 늘어날 거라는 얘기 그래갖고 10년 후를 했겠죠. 그래갖고 흥미로운 거가 20배를 준다는 거야. 10년 동안 해갖고 그게 나온 시가총액이 그게 기가 막혀. 시가총액이 그래서 10년 후에 딱 지금도 10년 후에 7천억 달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7천억 달러면 지금 딱 뭐냐면 35배 가는 거예요. 지금보다. 35배. 그게 뭐냐면 애플이랑 같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균이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밑에 나오는데 엘런 머스크가 한 얘기예요. 네. 애플이 같이 가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애플이 지금 상장 이후에 2만 몇 천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뭐 테슬라도 뭐 예전 상장할 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주장이 있다. 예, 네, 그런 주장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좀 그런 게 뭐냐면 올해 1월 달 국내 지역 자동차 판매량이 14% 늘었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근데 지금 전기차가 6.7% 늘는데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장성을 보이려면 기존 그 휘발유 자동차보다는 높은 판매량을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대수는 좀 적더라도 판매량 자체는 훨씬 더 높이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기존 휘발유차보다 덜 팔리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JP모건이 이성 대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잡것이 네. 말 안 듣고 이렇게 헛소리라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맞다. 그러니까 유가가 일단 낮은 게 전기차 시대에 대한 쪽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는 맞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그 뭐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네. 지금 이성 대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판매량이 평균 판매량보다 일단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균 판매량보다는 일단 미투하고 봐야 되는데 그런 말이야. 게 떨어지면은 좀 어려운 거고 그렇죠. 하여튼 네. 그, 이 친구 나 그 엘런 머스크 얘기는 내년 10년 동안 50%씩 판매 한, 더 늘리겠다니까 그럼 뭐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주장도 있다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